싶은 가인이여. 만나 서로에게 끌려버린 마음 좋아 좋아한다면 죄라도 되나요? 이제 나를 어쩔 수 없네. 보고 또 보고 싶은 가인이여라. 내 인생의 귀인이여라. 싶나요? 내 마음도 그렇답니다. 해간장을 녹이는 다정한 목소리 누가 내게 보내셨나요?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여.